만약에 우리가 만날 수만 있다면, 만약에 내가 네 손 잡을 수 있다면, 너에게로 갈 때면 자꾸 겁이 나는 걸. 만약에 우리 사랑할 수 있다면. Question number one, 우리가 친구였을까? Number two, 내가 좀 숨맥인 건가? 아니면 네가 너무 예뻐서 예술도 다른 놈도 시원하게 차있는 거 지켜봐서 줄건. 너무나도 시원하지. 근데 그게 내게 되는 그 상상하니 도네 소름. 만약에 네가 내게 온다면 매일 웃게 해주고 싶어. 지금 뭐다 겁이 났어 baby. 그동안 하지 못한 말들이 너무 많은 걸 기다렸어. 넌 눈치채지 못하고 입은 마르는데 자꾸 애를 태우고. 아직도 모르고 나를 보면 넌 정말 예뻐. 막 겁이 나서 baby. 그동안 하지 못한 말들이 너무 많은 걸 기다렸어. 막 겁이 나서 baby. 그동안 숨겨왔어. 이렇게 나만 말할게. Baby I'm falling. 수 있다면 이 쉬운 말도 입이 잘 안 떨어지는 걸 baby. 내 빈자리를 채워줄 사람이 너라면 모든 게 완벽할 텐데 그게 너라면 언제나 행복하게 해줄게 널. 멀리서 몰래 지켜볼 수밖에 없었지만 이제 너의 미소까지 지켜주고 싶어. 만약에 우리 사랑할 수 있다면. 만약에